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환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남조선 초계함 천안함의 선체에서 화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천안함 선체에서 미량의 화약 성분을 검출해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화약 성분이 북조선 어뢰인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판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선체와 해저에서 발견된 알루미늄 파편도 선체의 재질과 달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 파편이 어뢰가 폭발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화약성분 검출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선체에서 검출된 화약성분과 알루미늄 파편이 북조선 어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이 인민군 산하 정예 특수부대를 2, 3년 전부터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했으며 최근 이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5일 한미정보당국이 김정일의 7개 경보병 사단에 최전방 배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1개 경보병 사단의 병력이 7천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5만여 명의 특수전 병력이 전진 배치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수전 병력 전진 배치를 두고 김정일이 오래전부터 노려온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의 기습 점령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조선 청와대가 6일 천안함 사건 해결 이전에 6자회담 개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성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성김 6자회담 수석 대표도 천안함 해결 이전에 6자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 부분에서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과거에도 북중 정상회담의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한중 관계의 갈등이나 균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부활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북조선 언론 매체가 이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6일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발작증 재하 논평에서 남조선의 보수 집권 세력이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개념을 담으려는 것은 결국 우리 공화국과 맞서 싸울 것을 문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앞서 4일 주적론은 동족을 주대는 적으로 보는 반민족적인 대결 전쟁론이라며 우리는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극도로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괴뢰들의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5일 주정론은 극악한 동족 대결론, 전쟁론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 패당의 대결 소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주환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진솔락 씨, 김은호 씨, 그리고 안연미 씨, 장근혁 씨, 그리고 남한 청년인 오주환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과 북의 어린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는 어린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왕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북조선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주환 씨는 남조선에서 살면서 예, 예. 어린이날을 뭐 지금까지 겪어왔죠? 예, 그렇죠. 어린이날에 대해서 가장 표상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요? 일단 학교를 하루 쉰다. 어린이들 입장에선. 예, 노는 예, 날. 예, 노는 날. 예,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 부모님과 함께하는 날. 예. 요즘 뭐 부모님들 다 맞벌이 한다고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예, 그런 게 제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에 대체로 뭘 하는가요?

자유가 목적인가? 자유가 어떻게 나가야 돼? 되었다는 목적을 제시한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평등이다. 평등이 목적인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어. 그 자유가 우리가 어떤 마야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없지 않소. 평등도 뭐 우리가 어떤 마야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없지 않소. 그 다시 얘기해요. 우리 개인적인 경에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지 집단의 공동인 이익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생각 안 한다. 못 한다. 아, 지금 자기 먹고 사는데 급급한데 무슨 그 생각할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 집단의 우리 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뭐인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교육을 앞세우고, 실업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어야지 조금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어. 그런 앞을 내다보는 공동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고, 복구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도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거기다 조직적으로 결합시켜야 되지만. 근데 거기 필요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그걸 없다. 그걸 없어. 법이다. 국회에서 그걸 법을 토론해서 그다음에 그 행정에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 법도 사사에 입구서야 법이 있지 않겠어. 그때 이러저러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래도 법을 만들지. 그러니까 그때로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 법이에요.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아, 반대다. 사사에 다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일반 대중들은 촛불 시위가 왜 나쁜지, 미국을 반대하는 게 왜 나쁜지,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미국, 우리가 자주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 다 되어야지, 외세 이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넘어간다고. 이렇게 지금 우둔하자. 제일 잘 사는 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몸에 속에 먹먹 같은 게 많이야, 더. 그 전에 뭐 밑에 전만 해도 우리가 해방 당시만 해도 개개를 굶어죽고 여기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300만이나 되는데 그게 광폐이다 뭐예요. 햇볕 전쟁이 왜 다 나쁜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북한을 해방하고서 빨리 통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소. 우리 지금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부터 봐야 돼. 우리 여기 지금 인간중심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마치도 북한하고의 한 과목으로서 북한 해방을 위한 함으로서 생각한다고 다들. 그 바로 우리 국민이 한국 국민이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달성한 것을 지키고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철학인데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철학인데 지금 우리가 기본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서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를 나가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의 장점과 집단주의의 장점을 결합시켜야 된다. 아, 이게 우리 한국에만 관계됩니까? 모든 자본주의 나라, 모든 발전된 나라에 다 관계되지. 지금 경제 위기가 뭐예요? 자꾸 떠드는 거 다 지정하자면 그렇게 돼야 돼. 뭐에 똑똑히 어느 게 잘못됐다는 걸 확고하게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사상이라는 게 뭐인가? 사상이 자꾸 겁나는데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뭐인가? 우리 사회 발전의 요구가 뭐인가? 하는 걸 똑똑히 인식하는 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을 각성시켜야 돼요.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기능으로서 결합의 기능, 협조의 기능, 지위의 기능 이건 그저 자다 깨도 물어보면 알 수 있게 따로 해주라고요. 니의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의 기본권의 결합기능, 협조기능, 지휘기능. 그거 내어이라고 하는 건 그게 간단합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꾸 종합해가지고 나온 그 결론들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건 따로 해주라고. 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하도록 해. 미국이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지. 여기에서는 법을 얼마나 지키는가 하는 게 기준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에서는 법을 그래도 잘 지키지 않소. 여기에서는 뭐 법을 지키는 게 없지 않소. 뭐 경찰도 찌르고 자꾸 이런 판이니까. 파업도 마음대로 해, 시위도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저 법을 잘 지키지 않지. 그러니까 이걸 거저 대비해서는 안 돼. 지금 현재 우리 이거 잊지 말라고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그 병집은 개인주의에 치중해서 나온 결함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의 그 자유와 평등을 자꾸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토일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해야 된다. 토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인 토일이 따라가야 되고 그렇다면 조직적인 토일 지위가 필요하고 이거 공식이야. 공식인데 그것만 똑똑히 알아줘야 돼. 정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건 이제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거야. 주권은 있는 얘기 있다 그거야. 그 민주주의 제일 첫째 조항에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인민한테서 선거도 받지 못한 다임스 놈의 자격이야. 정치적인 그런 정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민에게 충실한 정치가들이 뭐야게끔 하겠는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견지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국가의 지도 간부로서 국가 지도 소원으로서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뭐니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선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선거돼서 국가에 선거해서 들어간 데부터 자기 당의 사람이 아니야. 국가의 사람이 그 인민의 사람이지. 선거해서 좋은 사람을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다 보내주는 의무밖에 없어. 이렇게 서로 싸워야 무슨 그 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 잘못이지. 경제하게 되면 그건 인민을 위한 경제이다. 누가 어느 당에도 충실히 인민에게 잘 복무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이렇게 출마시키고 그걸 도와주겠는가. 이 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건 국가사업이지 개인의 사업이 아닌데 이걸 개인적인 사업에서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자꾸 개인 경제를 시켜서 되는가. 정치야 어떻게 하느냐 지휘기능을 수행하고 정치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까지 판단해야 돼. 사회관계 사람들이 관계를 관리하는 사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법을 잘 지키는가 사람들을 그냥 토일에서 싸우지 않고 잘 협조를 하면서 나가는가 이 협조관계 인간관계는 협조관계야. 협조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정치의 임무야. 정치 잘했다고 하는 건 협조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문제를 예를 들게 되면 정치인을 하는 사람은 단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정치 또 그 지휘하는 사람은 받들어줘야 돼. 공동의 이익이다. 같이 협조하는 게 공동의 이익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의 애국적 민주주의사들,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조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정권 밑에서 북조선의 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조선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독재의 하수인들에게 시간의 김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 독재 정권에 기생하며 저들의 향락을 위해 인민을 희생시키는 독재자의 하수인인 평안북도 보위부 보위원 차철령 소자의 만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지난 2월 말 중국 심양에 있는 남조선 영사관에 진입하려다 공안에 잡혀 북송된 7명의 탈북자들에게 평안북도 보위부 차철령을 비롯한 독재자의 하수인들은 피를 줄기는 순양이 마냥 날뛰었다고 합니다. 2월 28일 오후 2시

것은 우리의 발에 이어서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 수는 없지만 영원은 되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사랑